인디아 신문 라이징 유럽 12일부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 문헌을 모시고 령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조선 이런 제목의 글을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주청능력을 대두리오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두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수령복에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은 영원히 필승불패라고 지적했습니다.